내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저승사자를 따라서 걷고 있는 거야. 대체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. 과객이 날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부탁 좀 하게. 하루하루가 요즘 너무나 달라요.